그 얼굴을 다신 안 보려 해도 마음과는 달리 안 보고는 못 견디는 허젓한 가슴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달빛 없는 밤에 어두운 밤에 나래를 펴는 그 이름은 검은 나비 아 검은 나비 이젠 다시 안 가려 해도 발을 돌려 다신 안 가려 해도 마음과는 달리 어느샌가 찾아드는 야릇한 발길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비 내리는 밤에 어두운 밤에 향기를 뿜는 그 이름은 검은 나비 아